한강도로 가로등 불빛 아래 보물섬 남해에 밤은 깊어가고 그대와 함께했던 그 길을 걸어봅니다. 저 멀리 깜빡이는 새숨의 썰물처럼 떠나가버린 꽃이 피면 다시 돌아올 그대를 기다립니다. 축복받은 곳 내 고향 갈려수도 오물섬 망원산에 철쭉꽃이 필 때면 그대와 함께 걷던 간대봉을 올라봅니다. 지금도 그 자리에 그 모습 그대로인데 바람처럼 떠나가버린 철쭉꽃이 다시 피기를 강대봉은 기다립니다. 꽃이 피는 보물섬 당신을 기다립니다.